여덟 배 아로케 마이 잡은 굽 수저 여러 배 버럭해 잠옷 입은 것들 택이 여러 개 거듭을 씹어주겠다 에이 저녁에 월드네스 핵심 섭외 엘프니 맥진 많지 않지 이 클래스 가진 많지 동향의 학진 많지 마이크 번지 마이크 번지 블랙 전진 망할 것 같았겠지만 I'm fine sorry 미안해 빌보드 미안해 월드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미안해 엄마 대신해줘 네가 못 바뀌었어 우리 콘서트 절대 없어 퍼져 Yeah.